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말디브 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부들라 야민 아부들 가이움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정절에 저음하여 말디브 정부와 인민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뜨거운 축하와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